오늘은 2015년 3월 19일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그 커피숍인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 한동안 저희 팟캐스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도 안 했네요. 제 소개는 차차 해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팟캐스트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제 옆에 옆에 어떤 님하고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녹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어떤 팟캐스트 방향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맨 마지막쯤에 팟캐스트 한 10분 분량 프롤로그를 딱 하게 해서 다음 주 예고편까지 해가지고 갔으면 해. 그래서 일단 우리 팟캐스트 아직 그 이름도 없는 이런 무명의 팟캐스트인데 아무튼 뭐 이것도 한번 차차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름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나는 두 명 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세 명 있는데 세 명까지 하려면 이게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야. 아마 서로 하는 게 두 명이 어떻게 좀 맞추게 되는데, 그래서 두 명 체제로 가되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게스트 불러서 하면 게스트가 이제 얘기를 잘 안 할 거잖아. 그래서 그 게스트들의 애환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초반 뭐 서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막 얘기를 해서 화두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낚이게끔 게스트하고 탁 낚이게끔 낚은 다음에 이제 없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초반부터 뭐 게스트한테 자 오늘은 뭐 연애입니다.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러면 뭐 되는 일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사 얘기 좀 하고 뭐 너의 네 인생사 얘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게스트분의 인생사 어떤지 뭐 서로 까놓고 얘기를 하니까 돌아가면서 그분도 그 제3자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 편하게. 편하게. 우리 컨셉은 일단 편하게 해서 다 끄집어내는. 그래서 두 명에서 이제 메인 MC 두 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가 또 많으면 또 근데 게스트 최대 뭐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한 명. 그래서 항상 세 명이 얘기하게끔 두 명이 얘기하고 한 명이 게스트로 와서 자기의 인생사. 그래서 그런 식 컨셉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게스트들은 이제 우리가 테마를 정해서 테마에 따른 게스트를 우리가 사전에 선별을 해서 선별한 다음에 그 게스트한테 사전에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또 막 외워 갖고 올 수도 있어. 너무 준비를 하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티타임을 갖는다 해가지고 사전 미팅이지 사전 미팅인지를 모르게 당사자는 그러면서 아 뭐 이런저런 하면서 뭐 그런 얘기 있었다 하면 그걸 잘 메모해뒀다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티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 부분을 테마에 맞춰서 얘기를 꺼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사전 미팅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일단 그러면 섭외자는 기본 회사 사람으로 아 뭐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네 예비 여자친구 수도 있고 아니 뭐 그거는 전혀 아니면 진짜 길거리 캐스팅해서 뭐 지금 취업에 뭐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 커피 사주겠다 대신에 한 30분 정도 같이 우리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섭외부터 MC 편집 다 하는 거야. 섭외, MC, 편집. 그러니까 뭐 노가다 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빅 프로젝트인데요. 빅 프로젝트. 그리고 한 기본 2주. 2주에 한 번씩. 이게 1주야 너무 힘들고 2주나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사이 텀으로 해서 지금 시즌은 딱 얘기했듯이 12개 에피소드가 한 시즌으로 들어가게끔. 그러면 몇 달이죠? 뭐 아마 어찌 보면 6개월 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2주에 한 번씩 따박따박해서 뭐 4개월은 힘들 것 같고 그게 아마 한 6개월 텀으로 해가지고 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방을 위한 이제 프롤로그고 그래서 장비 점검도 하고 또 필요 장비가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장소 섭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요 커피숍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그래서 오니까 좀 약간 좀 잡음이 생길 수 있는데 요거 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편집 기술로 가능하면 저희가 어떻게 편집을 하겠는데 불가능하면 좀 이해해 주시는 방향 또는 장소를 잘 섭외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최악의 조건도 저희가 미리 경험을 해봐야 그렇죠. 이제 듣는 청취자들도 이제 좀 깔끔하게 들을 수 있겠죠. 예. 아무튼 리얼리티죠. 네, 리얼리티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섭외하고 편집하고 그다음 12개가 한 시즌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제 일단 주인장 나이하고 그다음에 서브 주인장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거 또 지금 다 명칭도 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서브 주인장의 나이하고 갭 차이가 띠동갑이에요. 그래서 띠동갑이다 보니까 띠동갑이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일단 다 사회생활 하고 있는 사회생활에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이 둘이 한번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발굴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제 그 띠동갑 이 친구가 그나마 좀 근접한 취업준비생들도 한번 초빙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나이 또래는 이제 마흔 초 그다음 30 후반에 뭐 간 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총각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또 애환 가정과 회사와 자기의 인생 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시간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섭외가 하나 딱 돼 있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젊다고 해서 뭐 많이 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셋이 있는 가장으로서의 그 애환 요새 보기 드문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한번 초빙해서 그런 세 식구의 그러니까 세 아들 딸들이니까 다섯 식구의 애환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추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 워킹맘을 좀 초빙하려고 하는데 아 상당히 그 워킹맘들한테 운을 띄웠는데 아 어떻게 쑥스러워서 그런데 나가냐 아, 못하겠다 뭐 일단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 청취자분들이 분명 여기 여성 워킹맘 청취자라든가 분명 여성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 얘기를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자리를 잡혀야겠죠. 잡혀야 이제 그분들도 모셔가지고 근데 그분들 한번 앉혀만 놓으면 저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왔다 갔다 뭐, 와, 뭐 특집으로 1, 2부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아무튼 뭐 대단한 인재입니다. MC를 뺏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뭐 MC를 당연히 뺏겨야죠. 그분들한테 넘겨야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 나이 또래 뭐 연애 여행 회사 초년생의 애환 회사 뭐 15년차 또는 뭐 10년차의 또 애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인생사 얘기를 좀 하는 게 요 팟캐스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다락방에서 오손도손 얘기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차 한잔하면서 나눌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저희 게스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걸 청취자분들이 엿듣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격 없이 진행하는 컨셉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아마추어 티가 안 나지 않을까 뭐 전문적으로 하면 오히려 티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주인장하고 서브 주인장 소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닉네임을 뭘 할지 각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존에 계속 써왔던 닉네임이 이제 웃기는 미루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웃기는 미루나무인데 이걸 너무 기니까 그냥 미루라고 하면 불러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웃기는 미루나무에 대한 어원 뜻 요거는 차차 나중에 어떤 에피소드에 의해서 뭔가 할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루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주인장 뭐가 좋을까요? 전 아직 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이름이 영어 이름이 제임스니까 제임스로 좀 가볼까. 아 제임스. 아 이거 먼저 제임스라고 글로벌한데요. 제임스. 네, 제임스. 아 참고로 에피소드 중에 외국인의 애완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 다니는 외국인들을 초빙을 해서 담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을 초빙해야겠죠. 아니면 동시통역이 필요한 이 서브 주인장이 또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니까 제임스? 그렇지 이제 서브 주인장 이제 제임스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임스로 명명하고 제가 영어를 잘하나요? 글로벌 담당은 제임스 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예, 아, 저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일단 있는 분은 러시아 또는 인도 또는 어디가 있죠? 미국? 미국 있나요? 있죠. 아 일본. 그래서 다 아쉽지만 여자분은 그러니까 남성 청취자 중에 다 아쉽겠지만 여성분은 없고요. 외국인 중에 이제 남성분들 있고 아 요거 재밌겠네요. 에피소드가 통역사들의 에피소드. 저희 회사에 일본인 통역사가 좀 있거든요. 일본인 통역사들 모아놓고 에피소드를 하면 이거 무슨 회사 뒷담화가 될지 그 위험수 있는 저희가 알아서 좀 이렇게 커트를 할 테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통역사들의 애완. 이게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청취자분들 뭐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취업 준비생 중에 또 통역사 쪽을 또 지원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의외로. 그러겠네요. 이거. 네. 아 맞네. 어문학과 쪽 나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그 사회 적응기. 뭐 그런 거 하면서 아 나 통역사로서 어떻게 하겠다. 야 이거 그 제임스 괜찮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업 준비생과 연동할 수 있는 이거 지금 다 제가 적고 있어요. 네, 잊지 않게끔. 자, 그 지금까지 제가 쭉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넋두리하듯이 얘기했는데 이제 점점 그 제임스하고 뭔가 호흡이 맞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부터. 아무튼 참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다 치고 이제 지금 이제 프롤로그를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가 이걸 한번 편집을 한다든가 한번 들어봐서 어느 정도 잡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비도 정말 협찬을 받아서 준비를 좀 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뭐 작은 꿈이지만 그래서 장소 협찬도 좀 받고 싶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기 앞서서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많은 좀 투자를 해서라도 올 한 해 재밌게 좀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청취자하고 같이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시즌2에는 꼭 왔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제임스는 요 팟캐스트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처음은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원래 시작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다 그쵸. 보면 재밌고 이제 그치 그치 정말 재밌어야겠죠. 괜히 부담스러워서 팟캐스트 하는 날마다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겠죠. 예. 여기 또 지금 게스트 섭외 1순위 지금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스타벅스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김책임님 예전 집에 있는 커피 정원 그 옆에 있습니다. 커피 정원 옆 커피숍에 있습니다. 커피 정원 옆 커피숍 주얼리 커피숍이요. 예. 신기술네. 전화할 수 있어요. 잠깐만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자. 전화. 아 지금 전화 섭외 가능하다고 저 제임스가 얘기해서 제임스는 거의 뭐 IT계 뭐 얼리 어댑터죠. 예, 아, 대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전화 섭외 한번 가능한지 한번. 자, 전화 섭외도 괜찮겠다. 그렇죠. 전화 섭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뭐 장소의 부담도 없고. 서류 같은 거 안 돼서. 어, 기대됩니다. 아이고, 제임스의 정말 최첨단 전화 섭외. 아, 이거 생각지 못했는데 이거 되면 아, 굿 아이디어인데요. 네, 너무 좋아요. 전화로 가능하다. 와, 음질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진짜. 네, 어떻게 연결은 된 건가요? 연결은 됐다.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전화 한번. 전화를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제가 걸어본 적은 없고요. 오는 네. 걸 노트북으로 받아본 적은 많은데 한번 네. 걸어보죠. 오디오. 아, 기대됩니다 정말. 제 핸드폰으로 한번 전화를 한번. 네. 전화 오는 건 받을 수 있고 가는 건 안 된다? 가는 걸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약간 버벅이는데 일단 한번. 네, 한번. 네. 시험 보고. 이 와이파이가 같은 걸 잡아야 되나 봐요. 이게 아니고 끊어주세요 지금. 와이파이를 잡아야 돼. 와이파이를 잡아? 네.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 걸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공용 와이파이 커피 같은 거 와이파이 같은 거. 아, 그렇게 하고 같은 와이파이를 잡아야 돼요. 아, 와이파이 안에 있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와이파이 안에 IP 타임을 잡았나? 오케이. 이게 아까 IP 타임 패스워드로 KFCC 한 살인가? 아닌가? 한번 물어보지 뭐. 커피 가든가. 마사지는 포함이 안 돼. 내가 알아야 돼. 죄송합니다. 예.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자, 이러다가 나중에 광고도 들어와서 광고 듣겠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네요. 저희끼리만 재밌나요? 자.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걸어보든가 아니면 김철현 지금 걸어보든가. 알겠습니다. 나한테 일단 걸어봐. 아, 잡았다. 이걸 걸면 여기서 나가는 게 같이 나갈 거예요. 아마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그 요거는 아이폰이니까 그걸로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다른 사람들은 아이폰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걸로 거기서 그냥 일반 뭐 걸로 없나? 그걸로 전화 걸어. 그렇지. 아이폰 연결 중인 거. 아니 뭐 이건 상관없을 거야. 그것까지는. 오케이, 내가 한번 받아볼게. 네. 아니면 책임님이랑 걸어보시겠어요? 그럼 100% 되거든요. 전화 섭외가 가능하면 좋은데. 아, 참. 다시 한 번. 뭔가 문제가 좀 있네. 그러게요. 집에서 분명히 되거든요, 이게. 같은 와이파이 안에 있다. 동의. 아, 이게 전화 섭외는 기술상 안 되는 걸로. 네, 지금 시험으로 네, 해봤는데요. 아, 안 돼, 아쉽게도. 잠시만요. 아, 지금 저희 첫 번째 게스트가 지금 거의 다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한이었죠?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올 거예요. 한 5분 안으로 올 겁니다. 네. 5분 안으로 첫 게스트 오시는 건가요? 아, 그러게. 이거 프롤로그인데 벌써 게스트 와가지고 저희 아, 준비도 안 되는데 참 그렇네요. 그래도 뭐 일은 벌려야 제맛이니까. 이제 네. 이분이 오시게 되면 오늘의 토픽은 뭐가 됐나요? 아, 이게 지금 프롤로그에서 좀 이야기보다를 많이 꺼낼 수는 없고요. 그런 엑기스들은 다음 첫 방에 제가 하겠고 한번 게스트 모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고 저희도 감을 저희가 감을 좀 찾아야 돼가지고 그럼요. 네. 제임스 한번 아, 잘 좀 될 수 있도록 어색합니다 지금. 네. 뭐 어색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뭐 괜찮아지겠죠. 아, 참. 아무튼 기대가 이만저만 아니네. 우리 그러면 제임스 우리 첫 에피소드 뭘로 할까요? 아, 오늘 에피소드가 나오나요? 에피소드를 예고해 줘야죠. 이게 우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롤로그를 끝 마치는 걸로. 아, 뭐 다음 에피소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음 토픽. 네, 다음 토픽. 첫 방, 본격 첫 방. 기대가 됩니다. 뭘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는 거에 따라서 게스트가 이제 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좀 게스트를 생각하고 첫 방을 때릴지 에피소드를 찾아서 게스트를 우리가 찾아낼지 게스트가 중심이 될지 네. 에피소드가 그렇죠. 중심이 될지 그렇죠. 아, 참 일단 그래도 저희가 섭외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아직 반신반의하거든요. 그 제임스도 많이 알잖아요. 반신반의하는 거. 그래서 관심 가지라기보다 3분의 1 있고 3분의 2 의심이죠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 아주 협조적인 사람을 게스트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오는 X입니다. 일단 아, 지금을 X 이분이 다음 주 주인공으로. 지금 이 X 분은 자신이 다음 주 주인공임을 모를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했거든요. 안 그래요, 제임스? 아, 그럼 그 X는 이제 다음 주 주인공으로. X죠, 그렇죠. 아. 지금 X는 그 실명 거론할 수도 없고 이 X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오셔도 절대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아니 얘기는 해도 되죠. 누군지 모를 거예요. 청취자분들은. 네. 그래서 이 그분의 억양을 들으시면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저희를 알고 있는 분은 또 그분의 억양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아 아무튼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분의 인생사만 들어도 아 그 뭐 1, 2고 뭐 1, 2고 아, 네. 저희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 이분 한번 말문 터지면 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 말문 트이기 하려고 하면 저희 실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네, 아무튼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방송 보면 이렇게 뭘 하나를 얘기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그러니까 게스트 말고 MC끼리는 대화 형식으로 하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몇몇 팟캐스트를 듣긴 들어봤는데 이게 대화 형식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게스트하고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고 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참 근데 미르님 어떤 방식을 이제 원하시는지 아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우리끼리 대화하는 식으로 할지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좌담식으로 해야 될지 아무튼 저도 한번 들어보 이거 녹음해놓고 들어보면 아마 그 손발이 오그라들 거예요. 어 저기 X 왔습니다. 네, X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어 예, X 분 앉으세요. 예,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아, 드디어 저희의 첫 프롤로그 게스트 X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X 분은 함부로 저희가 펼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X 분. 그 다음 아 X 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네요. 다음 첫방 때 X분이 첫 게스트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거니까. 근데 소개를 하면 안 돼요. 그냥 X라고만 저희가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앞으로 게스트는 모두 X인가요? XY 대투로 나가나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게스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익명을 요구한다. X 또는 뭐 Y 아 여자분은 Y면 되겠다. 아 X Y 네 아, 남자가 Y인가요? 남자가 Y잖아. 그치? 아 또 반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자분은 X고 남자분은 Y고 오늘 오신 분은 Y로 그럼 오늘 오신 분은 Y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성별이 나왔네 이거. 아 아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데 그러게요. 참 또 좁혀지네요. 요거 또 편집으로 네 요거 편집 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도 이제 바로 정한 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 목소리가 들어가면 성별 자동으로 아 그것도 그런 근데 아 제가 왠지 X 양 X 군 뭐 Y 양 Y 군 오케이 X는 여성 게스트를 X로 하고요 Y는 남성 게스트를 Y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혹시 이제 게스트 분께서 어 난 이렇게 불리고 싶다. 아 그러면 아, 당연히 닉네임으로 불러드릴 네, 닉네임 불러드려야죠. 네. 하, 아무튼 뭐 저희 지금 프로 지금까지 몇 분 했나요, 제임스? 어 지금 880초를 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X 아 Y 님 880초면은 몇 분인가요? 15분이 아직 안 됐죠. 아 10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 방금 청취자분들 Y님 목소리 들으셨죠? 뭐 이제 첫방 기대 많이 되시죠? 장난 아닐 겁니다. 이제 인생사 조금만 풀어놔도 그 이야기부터는 뭐 장난 아닐 겁니다. 아 뭐 정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임스. 이게 그러게요.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게 참 참 MC 네. 모시는 분들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래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게 한 에피소드당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 그랬나요? 네. 아 지금 정했어요. 네. 아 방금 정 방금 정했어요. 네. 30분 쉽지 않은 시간이네요. 그냥 말로 떠들어 30분. 제임스 제가 한 10분, 제임스 한 7분, 나머지는 이제 게스트가 할 수 있게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네. 게스트 비중을 좀 더 높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처음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가요?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말이 처음에는 좀 아 이거 어떻게 녹음하나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에이 뭐 어찌됐든 녹음 되겠지.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자포자기 네, 녹음은 되고 있고 네. 이제 말은 하면 되고 네. 네. 그러면 시간은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야, 이제 저희 그 와인님이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첫방을 위해서 아껴두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끼리 아 요거 어떨까요?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벌써 다 얘기를 어느 정도 저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셔가지고 뭐 필요 없는데 한번 와인님한테 서머리로 저희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와인님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딱 지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아니다. 제가 이제 팍 그래서 한번 와인님께 저희가 한번 좀 심판대에 올라가서 한번 심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객관적 논평이죠. 네, 그렇죠. 아 거의 전문적인 뭐 그렇죠 해설가 입장으로서 보면 예 해설계의 마이더스죠. 자 그러면 아직 저희 와인님 팟캐스트 이름 안 정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정해야 되고 일단 두 명 체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두 명 체제로 가서 저희 저 미루하고 제임스가 예 두 명 체제로 가서 게스트는 기본 한 명에서 최대 세 명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거북함이 없는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게스트를 엄선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 여러 가지 티타임을 가지면서 엄선해서 사전 미팅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게스트 분들은 이제 그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전 미팅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끔 해야겠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출연 의사를 물어봐서 출연 가능하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일정을 잡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섭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MC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것도 편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뭐 처음 방송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다 할 거다에 대해서 뭐 일기 형식으로 블로그도 좀 운영을 좀 했으면 해요. 그게 또 블로그가 또 청취자분들의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도 있는 대화의 창도 낼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운영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즌제로 해서 한 시즌에 한 12개 정도?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뭐 숫자상으로는 4개월이면 끝나겠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그거에 의해서 한 6개월이면 한 시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시즌 정도 하면 시즌이 맞춰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들 저희가 지금 뭐 아까 제임스하고 계속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취중생 뭐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직장 동료인데 이제 간부 계층에 있는 뭐 10년 차, 15년 차 있는 그런 간부 계층에 있는 직장 동료의 애환, 뭐 직장 생활의 애환, 가족의 애환 여러 가지. 그리고 제임스가 또 얘기했던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의 그런 애환. 그 통역하시는 분들 쉽게 만나보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쪽에 마침 또 있다 보니까 통역하시는 아리따운 여성 게스트분들 모여서 미녀 군단 아마 한 두세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 모셔가지고 그 통역하면서의 직장 생활의 애환, 그다음 통역이라는 그런 특이한 전문직이죠. 그런 쪽의 애환. 그래서 혹시나 그 취업 준비생 중에 이런 통역 쪽, 동시 통역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아니면 또 준비하고 싶다는 저희 방송 잘 들은 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제임스? 그리고 나서 X가 등장을 했죠. 아, X. 아, 그리고 저희 또 제임스가 닉네임도 제임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저희 회사 쪽에 또 장점이 그 외국인 인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들을 제임스가 직접 섭외를 해서 이제 아, 제가 직접 섭외하나요? 네, 직접 섭외를 해서 뭐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인도 뭐 이런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또 이렇게 그분들의 삶의 애환을 좀 제임스가 메인이 돼서 한번 좀 꾸려나가는 항목도 좀 해보겠고요. 아, 그 다음에 원래 아까 전화섭외 가능할까 했는데 전화섭외는 아, 쉽지 않습니다. 기술상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게 되면 좀 아마 하울링 생겨가지고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번 전화, 그래도 뭐 방송의 묘미는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전화, 뜬금없는 전화로 뭐 스피드 퀴즈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유치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섭외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 그렇죠. 전화섭외에 상대방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편집이란 또 현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녹음을 해서 또 이제 방송에 넣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 뭐 그것도 괜찮겠네요. 뭐 검토 가능한. 아, 좋습니다. 아, 그것도 좀 굿 아이디어. 역시 제임스가 기술 쪽에 강해요. IT에 강한 제임스. 아, 그리고 저도 그렇네요. 나중 모습에 이런 모습, 저 이런 멘트도 나중에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미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저희 협찬하신 분들도 광고도 좀 해주시고 해드리고 일단 오늘 여기 주얼리 카페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요. 저희 방송하는데 정말 최적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의 한 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서 그 방송을 좀 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두 제임스하고 저하고의 사비를 털어서 게스트 분들의 음료수는 제가 담당해야겠죠. 그럼 이제 그래야 이제 말이 좀 쉬워. 근데 간혹 제가 팟캐스트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맥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게스트를 하면서 게스트 분들의 말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다 한번 좀 계속 고민을 좀 해보고 좀 물론 이제 제임스는 이제 IT 쪽에 기술 쪽을 많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한 음질로 청취자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거 고민하고 네.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이렇게 낚을 수 있을지 자극할 수 있을지 네. 자극 낚아서 네. 그 청취자분들한테 털어놓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참 꿈은 원대해요. 근데 뭐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고요.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겠죠. 예. 네. 또 와인님께서 저희 이쪽 쿠폰도 챙겨주셨네요. 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물론 첫날이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전 아메리카 따뜻한 아메리카 마시고 있는데 좋네요.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마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이게 그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음악도 깔고 싶긴 하네요. 그렇게 계속 얘기만 나누면 또 귀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음악도 깔 수 있으면 하는데 이 음악이 아마 저작권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음악 트는 게 생각보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 뭐 잠깐 쉬는 귀를 좀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청취자분께 꼭 시간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음악이나 여러 가지 뭐를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카페가 무엇보다 지금 배경음악이 클래식으로 잔잔하게 지금 딱 재즈? 청취자분들 이게 들릴까요? 그 글쎄요. 아, 들렸으면 좋은데 이게 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사장님이 아, 좀 고품스러우신 것 같아요. 일단 인테리어부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녁 타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목요일 저녁 때쯤 되면 저희 쪽 그냥 아무튼 뭐 잘 얘기하면 장소 섭외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자 이제 프롤로그의 거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데요. 어 제임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하루 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드려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우리는 현실 방송, 네. 진실 방송을 추구하니까 욕만 하지 말고 사실 뭐 과감 없이.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애완이잖아요. 애완인데 항상 뭐 장밋빛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임스와 한말 쏘세요. 오늘 어땠나요? 정말 싸도 되나요? 아 저희가 삐 처리해드릴게요. 뭐 이건 어차피 뭐 편집해서 삐 처리해드릴 테니까 자 한번 과감하게 쏘십시오. 어 또 아 또 오늘 X 아니 Y님께서 저희를 또 지금 취재를 해주시고겠네요. 아 사진 찍으시고 팟캐스트에 딱 그 사진이 들어가나요? 팟캐스트 겉 초반에 아마 그 조그만 사진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 내일 사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미리 보기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마 필요하면 넣어야죠. 그렇죠. 아, 아무튼 좀 오늘 한마디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아 예 한마디 네, 먼저 하시죠. 네, 저 미룹니다. 아 오늘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폭풍 전야라고 해야 되나 한동안 좀 바빴거든요. 그 뭐 바쁘지 않게 바빴는데 요번 한 주는 약간 좀 널널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참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폭풍 전야 같아요. 다음 주부터 좀 바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온할 때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노곤노곤해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불안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폭풍 전야? 저는 제임스는? 제임스는 오늘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오늘 저번 주 폭풍이었고요. 오늘도 폭풍이었고 다음 주도 폭풍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당분간 이제 허리케인, 뭐 쓰나미 뭐 다 올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제정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제임스 맥주 한잔 먹고 들어가야겠네. 참. 아 이거 제가 뭐라고 할 말들. 그러니까 제임스랑 저랑 이제 파트가 달라가지고 같이 일을 하지 않는데. 같은 근거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동네 옆에 그 파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저쪽 지금 저쪽 지역에 지금 먹구름과 함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저희한테 올지도 몰라서 저 미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저쪽 반대편에서 폭우가 그 몰려올 예정이어서요. 다음 주에. 아, 요거가 또 다른. 네, 다른. 뭐 그거는 뭐 그건 예상했던 거였기 때문에 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제임스 참 힘내시고요. 뭐 그래도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속 시원하게 청취자분들한테 네. 쏘시고 청취자분들 다 들어 주시니까 아, 마음이라도 좀 하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다음 주 드디어 청취자분들 엄청 궁금해 할 거예요. 다음 주 과연 에피소드가 뭘까? 그 과연 와인님은 나와서 뭐를 얘기할까? 자, 제임스 얘기해 주세요. 아, 그렇죠.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그 일단 그 게스트가 섭외됐을 뿐이지. 아, 섭외된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가 예, 섭외할 거고요. 그다음에 에피소드는 이 와인님은 여러 에피소드를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연애, 그렇죠. 뭐 인생, 가족, 뭐 그다음에 또 취업,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저희의 근데 이제 뭐 첫 방의 에피소드 제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렇죠. 저희가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밌어야겠죠. 재밌는 걸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저 미루. 제임스는 이번 팟캐스트 이름도 첫방에 공개를 하겠고요. 오늘 프롤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첫방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